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평하셨으면 좋겠는데,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살림살이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육신의 삶도 있고 정신적인 삶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삶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 깨달아지고 혹은 느껴지고 뭐 이래야 할 텐데 이게 그렇게 뭐잘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거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 질문해 오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공평하냐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어요. 이게 어찌 공평하냔 말이에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삶이 너무너무 차이가 지는 거거든요. 물론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는, 뭐, 금수저 그러면 대개가 이제 부잣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권세자의 집안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의 사람이고, 대개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릴 것도 많이 누리거든요. 저만 해도 어저께 조카가 며칠 전에 놀러 와서 말이죠. 타주에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데, 조카가 놀러 와서 어디 뭐 근처 달라스 어디 가볼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이죠. 어느 시에 있는 뭐 미술관 이걸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10불씩이더라고요. 그러면, 학생은 4불이고 어른은 10불 그러던데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면 할머니도 좀 디스카운트를 받겠지만 그것도 몇십 불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카페가 아주 아름다 그 아주 그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누가 말도 그렇게 했고 가면 수상 카페입니다. 목사님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간 김에 거기서 뭐좀 먹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돈 100불이 쉽게 깨질 것 같더라고요. 100불이 뭐에 더들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미술관으로 훨씬 더큰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료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일부 특별히 무슨 개인전 같은 뭐 그런 거 하는 작은 일부분의 공간만 빼고는 다 무료더라고요. 거기는 12불씩 받던데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는 안 들어갔는데 거긴 무료인 거예요. 이렇게 찾잖아요. 그리고 그 미술관을 다녀오면서 아내에게 한 말이, 이전에 우리는 돈 생기면 먹을 것만 생각했다. 먹을 거 사려고만.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기싱이 주머니에 뭐, 동전 몇 입이 있었다는데 이거 갖고 저녁을 사 먹을까, 책을 살까 고민하다가 책을 샀다더라.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 알고만 있는 거 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 말을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는데, 책을 사기는커녕 돈이 생기기만 하면 먹을 거를, 사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달라스에 오래 살았는데, 그 미술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 문화생활 같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무료를 찾았지만 말이죠. 10불짜리 거기를 못 가봤잖아요. 거기도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중국 사람들이 크게 어떤 오페라 같은 걸 해요. 그 중국 전통 오페라. 그러니까 전통 복장을 입고 뭐 서구식 그 성악 같은 그런 거로 하기도 하고 또뭐 경극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그런 것도 같은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유명해요, 여기 미국에서. 그래서 미 전국에서 하는데, 달라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백 몇십 불씩 1인당, 그것도 앞자리도 아니고 중간 뒷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가서라도 볼까, 그러는데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그것도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굶더라도 한번 가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엔 꼭 가야지 이번엔 꼭 가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또 사정이 생기고 뭐 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선순위로 뒤로 밀린 거죠. 뭐 저의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는 좀잘 태어난 것과 뭐 넉넉하게 사는 집에서 태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도 질적인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책도 뭐 돈이 있어야 사보는 거잖아요. 영화도 돈 있어야 보는 거고, 뭐 맛난 것도 좀 먹으러 갈래도 말이죠. 돈 있어야 사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 TV에서 보면 뭐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는 배움이 별로 없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뭐 어린아이가 둘 혹은 셋. 근데 그 어린아이가 뭐 언니나 오빠 되는 애가 밑에 애를 챙기면서 끼케 먹는 게 라면 하나 끓여서 나눠 먹는다거나, 정말 셔꼬부라진 김치 그냥 통째 꺼내서 말이죠. 밥이랑 놓고 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요즘에 한국에 뭐 달걀이 그리 비싸다던데. 그거 해서 먹고, 계란은 원래 근데 싼 거잖아. 이번에 이제, AI 때문에 그랬지. 뭐, 그것도 그런다면서 중간 유통 그 상인의 농간이 이렇게 가격을 폭등시켰다면서요. 실제로 산지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 않는다면서요. 하여튼 문제는 문제인데, 그까짓 거 계란 하나를 부쳐서 나눠 먹는데, 그것을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계란 냄새 나서 안 먹는다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활동, 우리의 문화생활까지라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게 하니까 불평등한 삶을 살게 만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하면 살수 있는 게 그래도 아유 누구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아 이게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연달아 하는 바람에 제가 잘 나오는군요. 고맙습니다. 키다님 들어와 주셨네요. 네, 여러분. 그래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진시황처럼 죽기 마련 아닙니까? 불로초가 어딨어요? 뭐그다 죽기 마련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당하니까 말이죠. 죽음 앞에서 죽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건강을 돌보는 사람도 여전히 그 어떤 경우는 질병을 당해서 죽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좀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죽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은 짐승과 일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죽음은 짐승과 일반이라. 우리도 생물학적인 분류를 하면 그냥 포유류란 말이죠. 젖먹이 동물. 젖먹이 동물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죽음은 짐승하고 합해서 평등하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만을 특정해서 놓고 봤을 때 죽음은 누구 앞에나 닥치니까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점이 있죠. 그렇죠? 제가 애완견 두 마리를 집 안에서 키우는데 그 애완견도 죽을 거란 말이에요. 저랑 똑같이. 지 명을 다 하다가 그래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 그랬을 때 짐승을 떠올리면 뭔가 내가 조금 불편해지죠. 인간으로서. 그렇잖아요.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죽을 때도 보면 고통이 없는 죽음이 있고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말이죠. 명예를 얻는 죽음도 있고 치욕스러운 죽음도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도 잘 보면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좀더 이제 우리가 그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자고요. 구원을 볼까요? 구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 근데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작은 자 교회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작은 자가 little ones. 그러니까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거는 사이즈가 작은 거할때 작은 거고, 사실은 이건 적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번역이 작은이라고 했다고 했죠. 이 스가랴서에 나온 거, 3분의 1 정도를 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꼭 문자적으로 3분의 1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적은 무리의 수, 즉, 작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시는 장면이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소조 커뮤니티 철치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작은 자 교회. 소조는 구원 받은 자라는 말이란 말이죠. 아니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to save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동체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소조 커뮤니티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구원도 일부에게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일부에게만 임하는데 이걸 모두 인간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억울한 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누구는 무슬림 부모죠.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종교가 있는 나라에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사람이죠. 그걸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이 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꾸란을 배운 거죠. 꾸란을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는 기독교 전도가 불법이잖아요. 실정법으로 불법이에요. 거긴 종교법이 실정법인 게 많잖아요. 실정법으로 불법이어서 실제로 전도를 할수 없단 말이에요. 선교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받을 기회가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죠? 인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니까요. 구원이 일부에게만 임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과연 공평하실까라는 질문이 왜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질문해 오신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찬양들 하잖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근데 그게 송명희 씨 노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를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남만큼 없고, 지식도 없고,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다.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없는 게 있다. 그러면서,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불리던데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신앙적 고백, 이게 노래로 이제 대히트가 돼서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단 말이에요. 이분의 공평에 대한 고백이 공평해 보이세요, 여러분?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것이 공평한 겁니까? 나만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가진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는 거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느 특정인의 고백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라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으로만 된다면, 그렇죠? 아이고, 제가 말이 지금 혀가 꼬여버렸어요.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고백이 되어지는 공평이라면, 누구나가 말할 수 있는 공평이 아니라면, 이게 공평이에요, 여러분?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못 본 곳을 보았다. 남이 모르는 거, 그거 내가 깨달았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지식이나 건강 따위를 내가 갖지는 않았지만, 그게 없지만, 남이 없는 거,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갖도록 하였다. 이 사람 뭐, 신앙인이니까 고백한 거 우리가 뭔줄 알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도, 구원이 일부에게만 임하는데, 이건요, 인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남이 없는 거 내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됐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한 것도 듣게 되었다.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이 송명희 시인의 공평을 신학적으로 그것도 극단적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리미티드 어터먼트라고 제한적 속죄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택정도 마찬가지로 그의 그 교리가 그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건 언젠가, 제뭐 설교에도 있어요. 찾아 들으시기 바라고. 언젠가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기니까 그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일렉션이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선택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해진 팔자가 있다. 아니, 정해진 사주가 있다는 거죠. 팔자는 고치죠. 사주는 못 고쳐도. 정해진 사주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이 칼빈, 뭐 칼뱅이라고기도 하죠. 원래 그 사람들 이름으로 미국 사람들은 칼빈, 그리고 우린 칼빈 그러죠. 우리는 V하고 B하고 이렇게 뭐 정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지 뭐 칼빈이든지 미국 사람처럼 칼빈이든지 칼뱅이든지 뭐 상관없이. 그가 그렇게 리미티드 어톤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일렉션이라고 하는 것,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그 택정받은 사람은 미리 창세전에 예비가 되어 있으며,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확장시킨 것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서 전도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져 버렸는데, 한국 기독교는 참 웃기는 게 이것을 그렇게 믿고 칼빈을 추종하면서도 총동원주의이니 뭐니 하면서 칼빈을 믿지 않는, 칼빈을 가르치면서 칼빈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죠. 칼빈의 그 신학 교리, 그것이 성경을 잘 조직하고 원리화한 가르침이다, 하늘의 교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목사들이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가 뭐 선교 뭐 그 세계 두 번째 강국이며 무슨 그리고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지금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양손 전도 두손 전도 뭐 이딴 거 하고 앉았던데 그렇게 하고 청도원 주일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칼빈을 따르면서 아니 칼빈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칼빈을 실천하고 있진 않다. 말이 좀 이렇게 옆으로 잠깐 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의 이건 개인적인 고백으로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것이 공평한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정말 템포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 선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도라고 하나요? 위도 10도에서 위도 40도 사이에 그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산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산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근데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송명희 시인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런 공평함이냐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런 공평함이냐라는 거죠.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누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거를 노래에서도 세 번, 네 번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진짜로 교회에서 부를 때는 찬양 인도자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일곱 번이고 반복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공평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공평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뚝 떼어나와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도 이게 공평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경험해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정말 암병 걸렸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공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되지고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래야 되거든요. 이런 거지 뭐 막연하게 설명도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실제 삶을 한번 쭉 보는 거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한번 바라보시고 신앙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공평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공평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한 것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송명희 시인의 노래를 교회에서 아무리 두손 들고 찬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라고 억지 고백을 해대면 그걸 하나님이 신앙으로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까, 저들이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아요? 나에게만 공평한 건 공평이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의 공평은 공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분명히 공평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시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백인, 흑인, 또 황인종이라고 하는 우리 아시안들, 이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에서는, 다른 유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white, 백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은 black,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African America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황인종은 yellow라고 말을 하지 않고 Asian 이렇게 말을 해요. Asian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European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white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인. 왜냐, 블랙이라고 말하고 옐로우라고 말했을 때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유러피안이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끝까지 와잇이라고 말합니다. 와잇이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와잇, 아프리칸 아메리칸, 무슨 뭐 에이시안, 퍼시픽 아일랜더스, 뭐 이렇게 막뭐 히스패닉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사실. 이들이 여전히 공평하지 않게 사람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더라. 이 점에서 공평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조의 공평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공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든지 받지 않든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게 있죠. 여기에서 저기 템프리 지역의 미 전도 종족은 어떡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을 따르지도 않고 또그 제가 좋아했던 존 맥가더 목사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사람을 지으실 때 부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다. 즉 하나님의 절대선, 그걸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만이 하늘의 윤리적 존재다라는 거죠. 짐승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칼빈은 원죄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칼빈을 가르치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지만 자라나면서 세대의 가르침 따라 아이들이 타락하더라. 그게 성경의 진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고 그 위에 타락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기들도 태어나면서 그런 거고 심지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타락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자기가 한번 먹을 것 이외에 부모가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또 의로운 창조 질서고 자연을 운행해 나가시는 질서이므로 우리가 다 그렇게 먹고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 아기는 이틀치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법으로도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나라는 가시를 뿌려 주셨을 때, 내려 주셨을 때 이틀치 거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명을 주실 때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모든 일조차도 나를 신뢰해라라는 거죠. 나의 이와 같은 의로운 질서대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해라라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 daily bread죠.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죠. 여기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거, 하루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르치는 거지, 사실은 딱 하루치만의 양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를 주었을 때 하루치 거두게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기가 그것을 태어나면서 스스로 실천하는 거죠. 우유를 주면 배부르면 그 예쁜 혀로 밀어내더라, 젖꼭지를. 그렇죠. 그렇게 밀어내고 아기에게 부모들의 욕심에 따라서 비싼 옷, 명품 옷을 입히지만, 아기들은 최고 싸구려 옷, 월마트에서 파는 거, 그저 뭐, 5불짜리 옷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옷이 한국에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불짜리 아기들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5불짜리 옷을 입힌다고 해서, 아이가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첫 창조의 모습을 아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때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이와 같은 소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두 살, 세 달쯤은 뭐를 알아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옥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스스로 회귀할 만한 영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이가 돼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심판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템플리 지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대로 제가 지금 그것을 잘 정확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네요. 혹시 잘 모르니까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줘 보실래요? 제가 가서 볼게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7장인가? 17장이 만약에 아니면 제가 또 기억이 확실치 않은 거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쭉,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정죄하였다. 그 밖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요거 볼까요? 여기 보면 10주째 24절째 요게 지금 딱 9절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또 하느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이래서 세상과 다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늘을 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으로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조금 다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올랐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런데 30절에 하나님은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다. 그렇죠?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다. 무지했던 시대가 언제였죠?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본성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에 그런 거죠. 그때에.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고 본성대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에도 뭐죠? 사망이 그들 위에 있었죠? 그들에게 임하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어요.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가인은 왜 벌을 받았어요? 죄가 임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있었는데 그 죄를 다스렸어야만 하는데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가인의 죄였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초태생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게 하셨단 말이죠. 제물로 여러분들 곡식도 드릴 수 있었음을 알수 있잖아요. 곡식을 제물로 드려서 그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본성을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때 그런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눈감아 주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등등의 것에 대해선 그냥 다 눈감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들도 역시 지금 템포리 지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왕의 복음을 전에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눈감아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하느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꼭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막 제 뒤에 배후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다. 만인 구원설. 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말거나, 그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톨릭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시기와 경계를 나눠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진술에서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다라는 진술을 가지고 저는 템포리 지역 등에 있는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살아남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을 모두 형벌에 처하시는 하느님이실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완전히 젖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기술에 문을 열어놓고 그들은 모두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입을 열어서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공평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칼빈의 생각대로라면 나만 들은 거 또 나만 갖게 된 거, 이건 불공평이라는 거죠. 불공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독교 집안이나 아니면 기독교 문화의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과 무슬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파키스탄의 그것도 무지한 별로 배움이 없는 부모인데다가 무슬림의 이데올로기,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성경을 통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전파되고 있지. 똑같이 무슬림도 동일한데 지금 그 무슬림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슬림이 살인교리를, 무슬림 교도가 이슬람 교도들의 그 행동 때문에, 그들의 이슬람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슬람은 종교, 무슬림은 사람이죠. 그 이슬람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슬람은 살인교리다 막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에 아멘하고 있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지 이런데 굉장히 무지한 데다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거기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무지한데 배움도 없고 매우 지독한 그 이슬람 교리에 따른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슬하에서 태어난 자녀, 불공평해 보이지 않냐는 거죠. 불공평해 보이지 않냐. 근데 이와 같이 왕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무지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신 부분이 조금 적용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이걸 더 자세하게 개진해 나갈 수는 없고, 저는 그 요나서 같은 데를 통해서도 보면 그들에게 왜 요나를 보내셨는가,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는 12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 종족의 특징이 우상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방 종족의 성격적 규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세상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아직 구원의 그 복음, 즉 십자가 복음, 왕의 복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그 사람들에게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인가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약간 아닌 쪽으로 기울어서 그래서 구원의 공평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감에 있어서 충만함의 공평. 충만함은 사실 흙수저, 금수저를 떠나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첫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거죠. 그 충만함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충만함의 공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목사를 몇명 배출한 집안이야라고 하는 것을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강사로 어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서. 이게 굉장히 불순종한 말이죠. 그리고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거죠. 충만함은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이나 아비나 청년들에게 똑같이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유엘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 충만함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임하는 거지. 제사장에게, 목사에게 뭐더 특별하게 임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충만함의 은혜를 저랑 동일한 분량으로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때그때마다 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침체할 때가 있죠. 침체할 때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가 반응을 보여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거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간에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만든 법제도 장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그렇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데라서 그래요. 니므롯이 지배하는 사회여서 그렇죠. 용사가 그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사냥 잘하는 그 사냥꾼의 세상이어서 그래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발생하는 법제도 장치의 세계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 경제든지 아니면 노무현 씨가 들여온 거 제가 자꾸 이렇게 까먹네요. 김대중 씨가 들여오고 노무현 씨가 확장시켜 놓은 아유 뭐지? 까먹었네. 아무튼 그거든지 상관이 없이 이런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장치 안에서는 이와 같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무엘상 8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경고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용사가 되면 더 먹고 사는 거고 용사가 아니면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형편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지에 내몰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지에 내몰려서 사는 사람의 결국도 시편 73편에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는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만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그의 결국이 영원 형벌이라면 찰나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이 뭐 그렇게 가치 있겠느냐 우리가 쉽게 판단이 되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공평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으로 고백을 할수 있고요. 구원의 공평도 그 말을 할수 있으며 구원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충만함의 공평도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든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공평한다고 믿어요. 아, 맞아요. 신자유주의. 죄송합니다. 신자유주의. 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게 지금 치매가 농담으로 말했던 초기 치매 증상이 어떻게 점점 더 심해지나 봐요. 신자유주의 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불공평한 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각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다른 눈은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눈, 즉 시각 혹은 view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무슨 관 이런 거. 이 관인데 이렇게 두 개의 눈이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이 육신의 눈, 그다음에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눈.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에게는 하나 더 있다. 이것이 영안이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 세상에 있는 사물과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것도 머리와 마음으로 보는 건데 사실은 머리와 마음이래. 머리와 마음에 있는 세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시각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거, 성경은 한마디로 인류에게 말,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라라고 하면 회개하라, 즉 변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하라. 변하는 건 뭐로 변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윤리관이 바뀌는 거고, 역사관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라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함,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깨닫는 거, 그걸 영안이라고 한단 말이죠. 똑같이 관이고 시각인데, 관이고 시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대의 가르침, 즉 세상에서 있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았을 때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창조는 여전히 공평하였으며 또 구원도 여전히 그 칼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원죄의 교리만 뜯어내면 구원도 공평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살림살이는 충만함에 있어서 공평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혀가 꼬여서 대대대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용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톡에 100개가 넘는 대화를 나누셨는데 제가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거 보고 혹시 또 만들 게 있으면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